새 나 죽어도 말 못해 내게 험한 꿈을 주고 딴 데 살라고 I know things 일상 내가 죽어도 못 지고픈 건 It's the city of the flower City of moon 쉽게 떠라 Fast at the western dome 어린 시절 낳기 원한 후곡 학원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자연과 도시 빌딩 곳곳 한강보다 호수공원이 더 좋아 난 작아도 훨씬 포근이야 낮은 다고 넌 내가 나를 힐링 것 같을 때 그곳에서 빛바래 오래된 날 찬 Remember 너의 냄새 또 everything You're my summer, autumn, winter and every spring 자 부산의 바다여 Say la la la la la 푸른 하늘 아래 this skyline Say la la la la la 아직들도 손을 들어 아직만도 손을 흔들어 시티로 와 Come to my city 잘 봐줄게 바로 광주 baby hey. 내 발걸음이 산으로 간대도 부동산 조상의 매매 내 삶은 뜨겁지 남쪽에 여기 이어지 없지 봉이란 없지 나 기아 놓고 시동 걸어 미친 듯이 bounce 어디 주말하러 가수란 큰 꿈을 키워 내 현실에서 막과 무대 위에 튀어 맞지 열정을 담았지 내 광주 호식이나 전국 팔도는 기어 나 몰라면 시간은 끝없이 모여진 밤 모두 다 눌러라 자 부산의 바다여 Say la la la la la 푸른 하늘 아래 this skyline Say la la la la la 아직들도 손을 들어 아직만도 손을 흔들어 시티로 와 Come to my city 잘 봐줄게 바래 좀 힘들어 몸속에 파란피 이 새끼는 매일 번마다 내 그 얘기를 해도 지겹지도 않나 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I'm a D-boy D-boy 솔직하게 말해 대구 자를 해결할 게 없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대구의 자랑 그래? 나 그래 아 그래 자랑할 게 없기에 자랑스러워질 수밖에 안 그래 에이요 대구 출신 가랑 성공한 놈 미래 이런 소리를 들을 거야 잘 봐라 이제 내가 대구의 자랑 새 시대 새로운 바람 대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 잘 봐주길 바래 Ha ha.